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파리 패션위크입니다. 잠시 후 10월 4일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다섯 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부터 열린 파리 패션위크에 대해 알아볼 쇼호스트 성재훈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파리에서는 2023 파리 SS 패션위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패션 오뜨 꾸띠르 연맹 여성 패션 유니온 챔버는 이번 패션위크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64개의 런웨이 쇼와 41개 프레젠테이션이 개최됨을 알리며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 대면 이벤트의 재개를 알렸죠. 10월 4일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패션위크에서는 주목해볼 것이 많은데요. 그중 단연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발렌시아가와 샤넬의 디자이너였던 세바스티앙 메이어와 아르노 베일런트가 2013년부터 리뉴얼을 이끄는 프랑스 파리 기반의 브랜드인 코페르니의 컬렉션이었습니다. 유명 모델 벨라 하디드가 상반신 탈의를 한 채 런웨이의 모습을 드러냈고 디자이너들이 그녀의 몸에 원단 스프레이 패브릭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드레스를 창조한 것인데요. 원단 스프레이를 분사해 모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슬립 드레스를 만든 퍼포먼스를 보인 것이죠. 해당 컬렉션 쇼가 마무리된 이후 이 퍼포먼스는 SNS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으며 패션계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델이 입은 드레스 위에 로봇이 페인팅을 했던 1999년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을 연상시킨다는 평도 있었죠. 이번 파리 패션위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다른 것은 바로 현지 시간 기준 10월 2일에 열린 뎀나 바잘리아의 발렌시아가 2023 봄 여름 시즌 컬렉션 쇼였습니다. 2015년부터 발렌시아가의 아티스틱 디렉터로 활동하기 시작한 뎀나 바잘리아의 쇼는 열릴 때마다 화제가 되는데요. 나탈리아 엔튠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스테리한 여성의 잃어버린 지갑을 컨셉으로 배포된 쇼의 초대장은 사람들의 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번 쇼의 제목은 더 머드 쇼. 이름처럼 진흙 위에서 진행된 쇼에서는 옷에 진흙이 튀거나 옷에 흙탕물에 끌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프닝 무대에서는 뎀나 바잘리아의 절친이자 발렌시아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아티스트인 카니에 웨스트가 거친 군복을 입고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뎀나 바잘리아가 이번 쇼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겪은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상상력을 투영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스웨트슈트를 입은 모델들은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이마에 밴드가 붙어있기도 했으며 얼굴에 피어싱이 눈에 띄었죠. 하네스로 아기를 앞으로 메거나 섬뜩할 정도로 실물 같은 인형을 준 모델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뎀나는 이번 쇼에서 규정하기를 선호하는 패션계의 경향을 뒤틀었다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자신의 컬렉션과 디자인을 말로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며 쇼의 세트는 진실을 찾아 탐구하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비유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죠. 마지막으로 모두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전쟁이 아닌 사랑을 하자는 말을 끝으로 쇼의 테마를 묘사했습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2023 SS 파리 패션 위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패브릭을 스프레이로 뿌려 새로운 형태의 드레스를 만든 코페르니. 패션계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려고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뎀나 바질리아의 발렌시아가까지 패션계에 종사하지 않으면 쉽게 팔로잉하기 힘든 여러 컬렉션 쇼의 컨셉들은 알아갈수록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다음 쇼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계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주윤희,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less you find out as you go, I knew much more than I do now. H UBS